허브스 뉴스. 2021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내 3학년 신규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입니다.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2021 대학생 우수 논문 공모전 안내입니다. 예금 보호제도 개선 및 금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작성한 논문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A4 25매 이내로 작성하여 8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응모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헤럴드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환경 및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 2021년 1학기 입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규모는 마포 대학생주택 여자 8호실과 강동 대학생주택 1호실입니다. 모집 형태는 선착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7개월 딸을 1m 높이에서 반복적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의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등 뇌 전체 상당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대낮에 흑인 남성이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짓밟는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맨해튼의 한 건물 앞에서 흑인 남성이 65세 아시아계 여성을 이유 없이 갑자기 강하게 걷어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반대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적발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9일가량 앞둔 시점이어서 표심 잡기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0%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접전으로 예상됐던 이번 선거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는 LH 사태로 인해 현 정부의 공정 이미지가 실추된 게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도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야당이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3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민다은이었습니다.